출산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신제품과 정보가 소개되는 미베 베이비 엑스포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 있지요. 바로 공직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은퇴하면 사망할 때까지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공무원 연금이 지금처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 그러니까 일시금이 아닌 나눠서 받는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타는 퇴직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999년부터는 이 비율이 역전되기 시작했고요. 2004년부터는 단 한 해도 이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90% 아래로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평균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는데 금리는 계속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아서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그래서 당연한 일인데, 손에 잡히는 경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간 은퇴 준비를 위한 연금 사용 설명서를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연금, 즉 퇴직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런 연금 상품들의 기본 구조와 성격,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등을 차례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퇴직연금을 준비했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퇴직연금 공부해보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연금 특집 첫날,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이라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주는 거고, 회사 나올 때 퇴직금 잘 챙겨서 받아 나오기만 하면 됐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으로 바뀌면서 회사 다니면서도 중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직장인의 숙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의 김예나 세무전문위원을 모시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 의원님께서도 회사에 삼성증권에 다니시니까, 예, 크게 보면 회사원이고 맞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겠어요? 그럼? 예, 맞습니다. 예. 근로자로 지금 저도 월급 받고 일하고 있어서, 예, 저희 회사도 당연히 퇴직금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한 상태고요. 네. 저는 아직 이제 DB형으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저처럼 뭐 대기업, 특히 뭐 공기업 다니시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돼 있으실 텐데요. 뭐 퇴직금으로 그냥 있는 것보다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유리하시죠. 왜냐하면 만약에 퇴직금이라는 게 이제 매년 근속연수마다 쌓이는데, 네, 본인이 퇴직하는 시기에 다가와서 회사가 좀 어렵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거를 회사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네, 못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회사가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외부 금융기관에서 보관을 하게 되니까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그래서 이제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걸 일시금으로 받을지 뭐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예전에, 네, 비하면 일단 회사 금고에 있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 금고에 맞습니다. 있으니까 안전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 회사가 내 이름의 퇴직금을 그쪽에다 잘 넘겨줬는지 매년 누가 체크해요? 그거는 이제 보통, 예, 회사가 이제 감사도 받고 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저는 의심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퇴직금이라고 하면 저 몇 년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35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월급에 35개월 치 곱해서 맞습니다. 대강 그렇게 주는 게 보통 퇴직금이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뭐 퇴직금이 DB형도 있고 DC형도 있고 퇴직연금의 종류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것부터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앞서 저는 아직 DB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퇴직연금 종류가 뭐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하신 DC형, DB형 그리고 이제 IRP라는 계좌가 또 있는데요. 예. 일단은 먼저 회사에서 퇴직금을 불입해주는 그 퇴직급여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확정급여형에 해당하는 DB형하고 확정기여형에 해당하는 DC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퇴직금을 운용해서 그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게 이제 확정 급여형이고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는 정해진 대로 그냥 받는 거고 운용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게 DB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금을 일정액을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직접 굴리는 형태가 확정 기여형인 DC형입니다.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인 DB형은 예전 퇴직금하고 제도가 똑같은 거네요. 근로자 맞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예, 예. 다만 내 퇴직금이 회사 밖에 금융회사 금고로 넘어가서 있다. 이 차이만 있는 거고. 예,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회사가 퇴직금은 전적으로 운용을 하고 근로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이제 퇴직 시점에 월급에다가 근속연수 곱해서 이제 퇴직금을 받는 형태고요. DB형은 옛날 퇴직금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 맞습니다. DC형은 사장님 퇴직금 먼저 주세요 해서 내가 굴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12분의 1 정도, 이제 한 달치 월급 정도를 이제 불입을 해주는 거고요. 예.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주체는 이제 근로자가 돼서 수익이 많이 나도 근로자 책임이고 만약에 손실이 나도 근로자 책임이고 이런 형태입니다. 매년 예. 퇴직금 정산해서 이거 제가 굴리겠습니다 해서 갖고 가는 거네요. 그런 형태입니다. 아, 예. 그걸 DC형이라고 한다? 예. 그럼 DC형은? 선택했으면 근로자가 굉장히 잘 굴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DB형인지 DC형인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DB형이실 거예요. 예, 본인이 이제 뭐 굳이 대부분의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DB형으로 할지 DC형으로 할지는 언제 누가 결정합니까? 처음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네. 이제 DB형으로 할지 DC형으로 할지를 많이 묻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통상은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회사에 내가 입사하면 예, 예. 이 회사는 DB형이야, DC형이야, 혹은 뭐 둘 다 해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제 그 퇴직연금 제도 도입할 때 네.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회사들은 DB형, DC형을 두 개 다 도입을 해서 이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뭐 일부 회사들은 또 DB형만 도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딴 데 신경 쓰지 마라.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로자가 예. 사실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예. 대개는 우리나라는 지금 주로 이제 대기업들부터 이런 퇴직연금 제도를 차례차례 도입하고 있을 텐데 네. 뭐가 더 많아요? DB형이 많아요? DC형이 많아요? 아직은 신경 안 쓰시는 DB형이 한 70% 정도고요. 그런데 뭐 예전에 비해서는 DC형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 좀 DB형이 많은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형만 도입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이 좀 높고 이제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DB형을 기본으로 하고 네. 이제 DC형으로 전환하는 거를 선택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어서 DB형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많고 예. 좀 점점 이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도 이제 퇴직연금을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예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쎄요. DC형 선택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겠어요. 요즘 중소기업들은 그냥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DC형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던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보통은 그 DC형 같은 경우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낮고 네. 또 이제 투자에 자신 있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대기업은 좀 DB형이 더 많고 네. 이제 중소기업은 DC형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DC형이 더 유리한지 DB형이 더 유리한지 이거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그러면 우리 회사가 DB형을 선택했다. 네네. 그러면 나는 퇴직연금이 내게 잘 굴러가고 있나? 이건 내가 들여다볼 필요 없죠. 그렇죠. 회사가 알아서 굴려서 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내 퇴직연금 잘 있나? 이거를 확인하려면 DC형에 가입한 투자자들, 근로자들만 주로 챙겨보는 게 일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셈이고요. 예, DC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 계좌를 열어보고 이게 네. 어떤 상품으로 지금 운용이 되는지 수익률이 몇 프로여서 평가액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 또 만약에 뭐 시장 상황이 지금은 뭐 주식이 좀 잘 것 같다라고 예. 하면 주식 혼합형으로 좀 운용을 하셨다가 아,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이제 뭐 채권형이라든지 뭐 예금 쪽 쪽으로 이렇게 뭐 선체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네.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 아, 관리에 좋으시겠죠. 예. DC형에 가입했으면 회사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봐야 되네요. DC형이 아무래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금 상승률도 중요하고 네. 본인이 이제 투자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니까요. 예. DC형은 하고서 방치해 놓으시면 오히려 DB형보다 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도 신경 안 써주고 맞습니다. 예. 회사에 입사했더니 혹은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 데 자, 퇴직연금을 도입할 건데 DB형을 가입할 사람은 DB형을 하고 DC형을 할 사람은 DC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선택의 여지가 있는 회사들도 꽤 있죠. 맞습니다. 삼성증권도 예. 아마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선택을 했었고요. 예. 예.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이제 임금 상승률과 예.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운용 수익률 이거를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네. 임금 상승률이 좀 높은 이제 대리 과장 이하 그 이제 좀 저직급인 경우에는 뭐 앞으로 임금 상승률을 좀 더 높이 기대할 수 있어서 그냥 DB형으로 많이 두시는 것 같고요. 그건 왜요? 임금 상승률하고 DB형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예, 이제 DB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할 때 평균 임금에 예. 그다음에 이제 근속연수를 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3%의 임금 상승률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존에 쌓아놓은 퇴직금도 다 같이 3%의 수익률을 아. 얻은 결과가 되는 거죠. 김대리 퇴직금 줄 걸로 우리가 회사에서 300만 원 넣어놨으면 네네. 김대리가 다음 내년에 10% 연봉이 올랐다. 예예. 그러면 그 300만 원에도 10% 더 얹어서 쌓아놔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야 예. 나중에 김대리가 사표 던지면 그 딱 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시의 평균형 임금 곱하기 이제 근속연수다 보니까. 예예. 그 DB형의 이제 수익률은 내 연봉 인상률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김혜나 세무전문위원과 함께 퇴직연금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여쭤보고 있습니다. DB형도 아니고 DC형도 아니고 IRP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뭐예요? 예, IRP라는 거는 IRP 약자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지금 DC형, DB형은 내가 회사 다니면 회사가 불입해주는 금액이잖아요. 그게 퇴직금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DC형에는 물론 이제 선택적으로 더 추가 불입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 IRP라는 거는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재직을 하면서 본인이 그냥 만들어서 난 퇴직연금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다. 더 한번 연금을 불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재직 중에 IRP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불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은 돌아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나는 내 퇴직금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IRP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서 예. 거기에 내가 내 돈을 넣어서 굴린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예. 넣어주는 건 아니고? 넣어주는 거 아니고요. 예. 그럼 이게 내 적금이나 혹은 뭐 혹은 내 여유 굴리는 재테크 통장하고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거는 일단 올해부터 이 IRP 계좌가 사실은 기존에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넣는 용도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퇴직금을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할 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은 지금 현재는 IRP 계좌를 만들어야지 네. 거기다 퇴직금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가 지금 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용도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존에는 사실 이제 재직 중에 IRP를 만들어서 내가 굳이 연금을 불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IRP 제도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기도 했고 네. 기존에는 퇴직금을 그냥 받는 계좌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퇴직연금 DC형이나 아니면 IRP 계좌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불입을 하면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주는 혜택을 신설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더 유리해진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근로자가 알아서 좀 노후 대비를 하는 거를 원하는 측면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RP 계좌를 올해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게 됐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초에 연말정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좀 IRP 계좌를 만들어서 적어도 300만 원까지 좀 뭐 준비를 해보자라는 문의가 좀 많은 편이죠. 예. 알겠어요. IRP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혼자 딴 주머니 차고 있는 퇴직금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를 예. 다닐 때 늘 IRP를 하나 만들어놨다가 예예. 사표 내고 나서 퇴직금 받으려면 그 주머니에다 룰만 받아야 되고 예예. 또 그 용도 말고도 내가 수시로 돈 생길 때마다 넣어놓고 열심히 굴리면 이건 내 사실 내 퇴직금일 수도 있고 비상금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나라에서 기특하다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IRP 계좌가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내가 IRP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퇴직할 때 퇴직금도 미리 붓고 있다가 퇴직금도 같이 얹어서 또 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또 따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으면 또 그 계좌에 넣어서 같이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IRP라고 하는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용도는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퇴직금만 믿고 있지 말고 예. 그 IRP 계좌에는 돈을 넣으면 보통 다른 통장하고 똑같이 이자도 붙고 수익도 생기겠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추가로 된다. 그렇죠. 예, 세액공제 효과가 꽤 큰데요. 사실 요즘에 근로자들이 이제 세금 줄이려고 참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개인연금저축에 이제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시고 네. 이거랑 별도로 해서 DC형이나 혹은 IRP. DC형은 앞서 말씀드린 거 회사가 불입해 주는 거 말고 네. 더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DC형에 더 불입하거나 아니면 IRP에 내가 추가적으로 불입하면 이제 300만 원까지는 13.2%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300만 원 불입하면서 13.2%면 한 40만 원 정도 돌려받는 셈이고요. 네. 뭐 16.5%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한 50만 원 정도 돌려받으시니까 일단 이만큼 불입하고 그 상품의 운용 수익과 별도로 세액공제 효과만으로 한 13.2% 수익이 이미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 편이죠. 예. 잠깐만요. 그러면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은 네네. 여유 돈이 생기면 네. 어디 저 펀드나 적금이나 무슨 뭐 하루만 이자 뭐 맡겨둬도 이자를 드립니다. 네. 뭐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네. IRP 계좌를 만들어서 예. 거기에 넣는 게 네. 무조건 이익이네요? 아닙니까? 아니면 좀 다른 단점도 있어요? 장단점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IRP 예. 계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직연금용이기 때문에 이제 더 뭐랄까요? 개별 주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리스크가 큰 상품을 운영 못하는 그런 점. IRP 계좌에 넣었어도 예. 이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군요. 그런 편입니다. 좀 안정적인 상품 위험한 건 안 되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3.2%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안 받고 내가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찾았으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16.5%로 세금을 내서 조금 더 이제 세액공제 받았던 것보다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 받은 것보다 더 토해야 된다? 조금 더 내십니다. 예. 아, 벌칙이네요. 그건. 벌칙이 뭐 예전에는 사실은 뭐 종합과세도 내고 해지 가산세도 있고 더 이제 페널티가 많았는데요. 올해 개정되면서 사실 많이 줄어든 부분이긴 합니다. 16.5%로 네. 이제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13.2% 일반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자칫해서 중간에 해지하면 16.5%. 네. 그럼 한 3% 정도를 더 토해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IRP에 네. 100만 원 넣었으면 3만 원 정도를 토해내고 찾아야 된다. 네. 그래서 아, 제가 좀 조금 뭐 좋은 방법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예. 이게 IRP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요. 이제 네. 세액공제나 뭐 이런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통상은 장기간 계좌를 유지해야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뭐 IRP 계좌에 월간 30만 원씩 불입을 하겠다 이렇게 네. 결정을 하시면 한 계좌에 그냥 30만 원 다 하지 마시고 네. 뭐 두 계좌나 세 계좌로 이렇게 나눠서 뭐 15만 원씩 두 개로 불입하거나 이렇게 하셨다가 만약에 뭐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한 만큼만 그렇죠 좀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뭐 네. 금융회사 입장에선 두 개 계좌도 하시려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 말고 조금 나눠 놓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더 운영하기 좋으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DB형, DC형, IRP까지 더는 없죠? 네. 그 세 가지가 퇴직연금 답니다. 예. 네, 삼성증권의 김혜나 세무전문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내일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